여보세요? 세세.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608호?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동 하나에요.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에요. 에이, 1동. 908호. 90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처먹어.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환불되는 짜장이 어딨어. 왜요? 환불 안 된 게 있어요. 짜장면 환불은 라스베가스에 저도 상상도 할 수 없어.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삼선 짜장 술 먹은 남자린 고추 짬뽕이죠. 변덕스런 짱케이죠. 때문에 나온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 복짜면 탕짜면 탕복밥 밥 먹어 방구 앞으로 안 먹을 밥 때때니오는 만두가 오죠. 비 내리면 따끈한 오종 이 땡기고 안 땡기는 거 마파 두부 덮밥 아저씨 단무지 두 배로 줘요. 양파는 조금 장수 육배 구백인 자만 특정 식은 구루마만 골목길 골목길의 홍콩 반점 홍콩 반점 골목길 자리가 있음 바닥이라도 환족 땅만 두는 서비스 요새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음 어디든 배달 가요 빛보다 빠른 그 속도 짬뽕에 혀를 여 해산물 신선해 허리어 빨리 안 먹으면 뺏어 먹히고 마는 법 그릇에 처박힌 머리 바닥까지 핥아먹지 바싹 튀긴 탕수육 뭔가 있어 마파두부 뺏어 먹고 생까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 배고픔은 2500 원이면 해결 행복 느낀데도 면발은 너무 쫄깃해 골드기들은 파핑에 고기 반찬은 어지 어지라게 만들어 여기 저기서 시켜봐도 이만 뭔데지 세트 A만 1000원이면 뽕 빼요 화질 집중해도 온에어 살찌는 걸 왜 겁내요 올리브유만 따라 쓰노세요 왜 끊어요? 나 안 끊었어? 왜 환불이 안 돼요? 짜장은 환불이 안 돼. 환불 안 되는 게 있어요. 짜장은 환불, 짜장이 환불이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너 몇 살이야? 너 혹시 소비자 보호센터라고 알아? 어? 아, 소비자 보호센터. 우리 아빠 거기서 일하거든?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일하는데.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 우리 아빠는 회장이거든? 맛도 없구만. 뭐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네, 어? 나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국 우크라 대학에서 짜장 앞에서 번더를 짠 사람이야. 네가 짜장의 짜를 알아? 이게 어떻게 만든 짜장인데 네가 병풍 뒤에서 짜장 냄새를 맡아봐야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목숨을 죄를 지었구나 하지. 어? 진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팔아봐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골목길